트위터를 하다 타임라인으로 흘러들어온 시 한 편이 마음에 들어 이면지를 꺼내 무작정 따라 써봤다.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자음까지 그리고 최후의 마침표를 찍고 나니 이 시를 모르고 있을 너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부풀어오른다. 너를 위한 문장을 네 글씨로 써내려 간 종이 위에 시가 떠오른다. 어느덧 내 안으로 너의 뒷모습이 스며드는 것 같다. 당신의 오늘을 들려주세요. 최다희의 오늘 뭐 듣지? 2016년 2월 5일 여기는 신촌 플레이버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뭐 듣지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그 어느 누군가의 특별한 하루 그리고 평범한 오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회 다양한 테마를 골라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오늘 한정 테마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다입니다. 제가 모르고 인사를 빠뜨렸는데요. 네, 2월 5일 오늘 뭐 듣지 이렇게 문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뭐 듣지가 무려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달 1월 21일에 방송을 하고 지금 오랜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 사이에 어느덧 달도 바뀌었고요. 또 날씨도 한결 또 풀리고 이렇게 많은 또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으리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실은 잠깐 휴가를 좀 다녀왔어요. 네, 늘 휴가지만 그래도 여행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충전을 하고 왔는데 이제 여행 갔다 왔더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좀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명도 지금 독감으로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요. 옆에 계신 PD님도 좀 약간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좀 너무 춥기도 추웠고 또 약간 풀려가는 이맘때라서 더더욱더 요새 또 독감도 유행하고 하니까 어떤 건강에 또 유의하셔야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꼭 방심하지 말고 꼭 따뜻하게 입으셔야 한다는 거 자 모두들 아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네, 제가 대신 건강한 기운들 잔뜩 드릴 테니까요. 오늘 2월 5일 오늘 뭐 듣지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응원을 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요새 아주 인기몰이하고 있는 노래죠. 여자친구의 시간에 달려서. 네, 구성진 어린이의 노래와 함께 자 여러분 드디어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설날 참 어감부터가 설렘을 주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이죠. 네, 오늘은 그래서 오늘 뭐 듣지 설날 특집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이 오면은 뭔가 본격적으로 아 이제 진짜 새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오머듯도 새해 더 알찬 방송으로 또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겠다면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좀 세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제 설날이 또 다음 주로 다가왔죠. 여러분들은 다 설날 때 뭐 어디로 가시나요? 이동들 하시나요? 네, 저는 원래는 이제 큰 집은 이곳 서울이어서 잘 안 갔는데 이제 슬슬 부모님께서도 이제 한 몇십 년을 막 명절 때 장거리 이동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잘 먹고 탱자탱자 놀고 올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설날 정말 뭔가 저한테 있어서는 추석보다도 더욱더 약간 명절 느낌이 더 물씬 나는 그런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 하면은 설날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런 그런 특별한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뭔가 마음도 그렇고 뭔가 기분도 좀 풍요로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라디오 들으니까 벌써 오늘부터 벌써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꽤 계셨고요. 아니면 오늘은 좀 직장이 일찍 끝나서 이제 뭐 고향 갈 생각에 또 설레고 혹은 약간의 또 부담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조심하게 또 안전운전 하셔가지고 무사히 또 고향에 잘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설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네, 설날 하면 참 떠오르는 게 많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서로서로 뭐 나이가 뭐 한 살 더 먹었느니 뭐 이제 네가 뭐 중학교에 오르느니 하면서 떡국을 먹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뱃돈 항상 뭔가 좋으면서도 약간 억울한 그런 세뱃돈 받는 시간. 왜 저 오빠는 얼만데 왜 나는 왜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또 무엇보다도 명절하면 아무래도 전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글지글 그 고소하게 전 부치는 냄새 그리고 그 부치는 그 즉석으로 이제 받아 먹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큰 집, 그러니까 친가에서는 막내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세뱃돈에서 좀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첫째 오빠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뭐 중학교에만 진학해도 아 너가 중학교를 가니 하면서 막 많이 웃돈 웃돈은 아니죠. 막 돈 세뱃돈을 많이 주시고 후하게 주셨는데 이제 막내쯤 되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아진 거예요. 뭐 애가 컸든지 말든지 그래서 뭐 대학교 올라갈 때도 막 큰 그런 뭐라 했죠 플러스 알파가 없었던 그런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왠지 막 동갑인 사촌 언니랑 사촌 오빠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옛날 분들이시니까 사촌 오빠한테 막 세뱃돈 더 많이 주실 때 왜 그러지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세뱃돈도 빠질 수 없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또 제가 특히 이제 울산이라는 그 남쪽 지방에서 이제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설날이 눈을 보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2월쯤 되면은 이제 눈들이 좀 막 이렇게 한방눈이 내린다기보다는 눈이 약간 쌓이고 약간 좀 꽝꽝 언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마저도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설날은 뭔가 이제 겨울을 제대로 맛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거랑 또 이제 뭐 설날 때 가면은 뭐 음식해서 주워 먹으면서 TV에서 나오는 그런 설날 특선 영화들 뭐 7번 방의 선물 같은 이런 가족 영화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다 봤던 건데도 불구하고 또 막 모여서 보면은 또 색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날 하면은 가장 빠질 수 없는 것 저는 아무래도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만두도 넣어서 이제 떡만둣국을 끓여 먹는데 이런 만둣국, 떡국 외에도 뭐 각종 전들, 뭐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등등등 모두 이제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설날 하면은 요새는 이제 포털 사이트만 봐도 뭐 설날 때 뭐 피해야 되는 음식, 뭐 다이어트를 위해 이것만은 막 이런 게 있는데 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작심 3초 정도 그래. 그래서 결국은 또 무너지고 마는데 뭐 맛있게 먹어서 또 그 행복을 담아서 또 이제 또 운동하시고 하면 되니까 설날 때 부디 좀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날 때 뭐 설세로 큰 집에 가시지 못하더라도 뭐 집에서라도 작게나마 전 같은 거 실은 뭐 새송이전이나 호박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큰맘 먹고 동태전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하시면서 설날의 느낌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최근에 그 잘 본 드라마 중에 이제 응답하라 1988이 있었는데 많이들 보셨죠? 네, 거기서 제가 보고 너무 신기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88년이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구정이란 단어를 썼었다고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구정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 다시 설날로 복귀하자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원래는 그 구정과 신정이란 단어가 아예 없었대요. 그냥 우리나라는 설날을 이제 음력 1월 1일로만 지냈었는데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 에서는 주로 그 양력 1월 1일을 이제 크게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 양력 1월 1일을 이제 조선에게도 좀 강제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신정으로 하고 너네가 원래 지내던 명절은 구정이라고 해라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구정과 신정의 단어에도 이런 유래가 있었구나 했었는데 네 모쪼록 이번에는 이제 아름다운 우리 말이죠. 네, 설날 여러분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뭔가 인트로가 길었는데요. 아, 노래 한 곡 듣고 쉬고 오도록 해요. 아, 이 장기화와 얼굴들은 뭔가 명절 단골 손님인 것 같은데요. 지난 추석 때도 달이 차오른다 가자로 하면서 이제 추석을 또 풍요롭게 만들어주셨는데 장기화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새해 복! 네, 언제 한번 가사를 다시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장기하와 얼굴의 새해 복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뭐 듣지? 오늘 테마 토크, 설날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실은 이번에 이 설날 특집을 기획을 하면서 작년에 했던 추석 특집하고 저는 약간 구분이 안 되는 게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날만의 뭔가 특별한 뭔가가 저한테는 생각보다 더 없는 느낌? 그래서 해봤자 이제 강원도 올라가서 그때야 본눈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약간 좀 시간 좀 되돌려서 가다 보면은 좀 옛날에는 설날과 추석이 그래도 좀 차이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그 그런 풍경 있잖아요. 뭐 꽁꽁 언 빙판에다가 막 스케이트 타고 막 포대로 눈썰매 타고 실은 그 저희 세대 얘기는 아니긴 한데 옛날에만 해도 뭔가 설날만의 고유한 그런 이미지 심상들이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추측해 보기만 해도 왜 추석에는 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좀 풍성하잖아요. 그 수확철 이후기 때문에. 근데 설날은 실은 겨울에 정말 살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농촌에서는 이제 먹고 살 것도 좀 힘들고 척박하고 춥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때 하는 이 새해 맞이 이 명절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컸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는 실은 굳이 이런 걸안 해도 막 풍요로운 날이었다면 설날은 풍요롭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서로서로 야 으쌰으쌰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새해에 그런 복을 빌었던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이제 산 증인. 옛날에는 설을 어떻게 셌냐라고 여쭤봤더니 엄마께 아직도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또 이제 음식과 관련되기도 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왜 이제 옛날 분들은 옛날에는 그 동네에 친척들끼리 모여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건너편에 무슨 뭐 육촌 아저씨가 계시고 막 이런 식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설날에 하는 세배도 스케일이 엄청 컸대요. 그래서 애들이 또 어른들을 모시고 애들이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세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모여 사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생소한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설날에 세배만 해도 한참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배돌이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아 정말로 뭔가 근데 되게 뭔가 정겨운 거 있죠. 그 느낌이 서로서로 약간 인사하면서 또 우르르 와서 막 인사하고 화기애애하게 막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이제 온 동네에 약간 퍼졌을 거 아니에요. 서로 함께하는 느낌이 그게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엄마 같은 경우만 해도 실제로 그 동네에 호숫가가 꽝꽝 얼면은 그 외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주신 스케이트 타고 막 노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지금 생각도 못할 일들인데 아, 너무 재밌었겠다 생각이 들고 약간 엉성한 그런 스케이트만으로도 되게 행복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특히 이제 엄마는 이제 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막 거들기도 해서 그런지 음식에 대한 기억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신선했던 거는 이제 겨울에 실은 할게 별로 없잖아요. 농촌은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의 그냥 사랑방에 이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막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엿 같은 거를 많이 만드셨대요. 설날 때 이왕 음식 하는 김에 그래서 뭐 호박엿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잔뜩 만들어서 겨울에 이제 그게 약간 비상식량이 되는 거죠. 간식거리가 되고 또 만두 같은 것도 이왕 하는 거 많이 만들어서 이제 동네에 계신 어른들한테 나눠드리고 이거를 이제 겨울 내내 이제 막 서로 나눠 먹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음식도 많이 하고 간식도 미리미리 해서 좀 저장해 놔서 이제 그한 해의 시작을 이제 비록 추운 겨울일지라도 한 해의 시작을 좀 따뜻하고 또 정겹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설날 약간 그 옛날의 설날을 제가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생생하고 또 약간 행복함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설날 뭐 예나 지금이나 뭔가 듣기만 했을 때또 설레지는 거는 또 똑같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날, 이한 해의 행복을 비는 설날, 여러분들에게도 또 행복한 그런 기억이 또 하나 쌓이는 그런 설날 되시기 바라고, 또 이제 이한 해를 또 건강하고 더 즐겁게 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마음도 다지고 그러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날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오머드셋에서도 설날맞이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설날 이행시인데요. 네, 요새 참 이행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 뭐, 예능에서도 되게 뜬금없이 막 이행시 시키고 할때막 빵빵 터질 때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이 플레이버스 와주시는 분들이 또 얼만큼 이렇게 센스가 있으실까 약간 기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반응이 있을까 약간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열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거의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설날으로 이제 이행시를 써주셨는데요. 읽다가 너무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정말 감성적인 것도 많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릴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날 이행시, 오머드 설맞이 특집 이벤트 설날 이행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너구리님이 남겨주신 이행시예요. 자, 설, 설레는 설날, 세뱃돈, 날, 날름 날름. 아, 세뱃돈 날름 날름. 아, 진짜. 아, 저도 실은 이 설날 이행시를 내면서, 설은 좀 많은데, 이 날이 은근히 별로 없다 생각했었는데, 위태요, 날름 날름으로. 네, 세뱃돈을 날름 날름 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 이행시였고요. 자, 김재훈님은 이런 이행시 써주셨어요. 설. 설마 춥다고 집에만 콕 박혀 있는 건 아니겠죠? 날. 날 잡고 따뜻따뜻 놀거리만은 플레이버스로 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이거 뭔가 6시 내 고향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네, 재훈님, 이렇게 깨알같이 또 플레이버스 홍보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플레이버스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조혜진님께서는 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내일은 더 괜찮은 하루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날 날마다 살아가는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눈물 나는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혜진님, 이제 대한민국 고등학생, 이제 매일매일 공부하느라 밥 지치고도 힘드실 텐데, 이 설날에라도 부디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좀막 힘도 좀 충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김성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어요. 설 설렌다. 나를 항상 두근거리게 한다. 날, 날개, 다리, 가슴살, 치킨 너는 더 럽. 이렇게. 아, 정말 처음에 설렌다고 하시길래 뭘까 뭘까 궁금한데, 이제 결국 기승전 치킨이었습니다. 김성님의 이 치킨에 대한 사랑, 이제 모두가 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네, 치킨도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네, 홍예진님 거지만 듣고 이제 노래 한곡 듣고 쉬어가려 하는데요. 홍예진님, 설. 설레던 첫 전화 그 목소리 그대로 날 날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 남친 김규현 이렇게 쓰셨어요. 아, 진짜 달달하다. 어떻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성적이지 싶었는데, 설렜던 그첫 전화 통화했던 그 목소리 그대로 이제 날마다 통화해주는 남친에 대한 고마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네, 홍예진님, 예, 달달한 사랑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의 걸 봤어요. 네, 노래 한곡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네, 아바의 해피뉴 이어드리면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토크 설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설날 이행시들 저희가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이제 플랫버스에 와주신 분들로부터 설날 이행시 한번 받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참신하고 재밌는 게 정말 많았는데요. 네, 더 기대가 되네요. 자, 아용훈 님께서는 설날 이행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설, 설날, 추석, 명절마다 휘몰아치는 친척들의 오지랖, 날, 날 정말 짜증나게 한다. 네, 아용우님의 말도 참 공감 가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아유, 그런데 이제 예전에 PD님도 이제 추석 때인가요? 오프닝에 쓰셨던 거긴 한데, 이제 약간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그게 좀 서툴게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서로 그냥 약간 흘려 들으면서, 이번에는 그냥 먼저 선수 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듣기 전에, 질문 듣기 전에. 네. 막연님, 설. 설 치지 마. 날 내버려둬. 이렇게 하셨어요. 아, 뭔가 감정이 실린 건가요? 네. 아, 간결하면서도 참 이제 강렬해가지고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이 신현빈 님도 비슷한 거 쓰셨어요. 설. 설레게 하지 마. 날좀 내버려둬. 이렇게. 네. 이렇게 내버려두라는 분들이 참 많으신지. 네. 그래서 아, 이 두 분 참 비슷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고요. 금성현님께서는 설날 이행시 이렇게 썼습니다. 설. 설명할 수 없는 이 추위는 너와 날. 날 더 가까이 만들었다. 아, 이렇게 금성현님 정말, 보고 진짜 감탄했어요, 저는. 아, 이 추위가 너와 날 더 가까이 만들었다. 이거를 어떻게 이 설날 이행시에 녹여놨을까.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이 금성현님의 이제 감성 돋는 이 이행시도 잘 들었습니다. 네, 그 해마님, 하마님께서는 설. 설날에 가족끼리 모여 오붓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날. 날마다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쓰셨어요. 네, 그쵸. 이 설날 때만이 또 이제 많이들 모이고 또 뭔가 맛있는 음식과 그런 풍요로운 풍성함이 함께 하다 보니까 더더욱더 또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이런 날이 또 항상 있는 날이 아니죠.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모쪼록 더 기쁘고 또 웃는 날 그런 많은 어떤 추억거리 생기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뭔가 설날에 대한 그런 기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마님께서.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느덧. 자, 미니님이 써주신 이행시입니다. 설. 설렘이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면 날. 날 보러 와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이것도 참 보고 감탄을 했는데요. 이 미니님의 이 이행시도 내공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아, 설렘이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면 날 보러 와요래.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약간 어떤 설렘이겠죠. 또 사람에 대한 설렘. 두근두근두근 하는데 그게 멈추지 않는다면은 이제 날 보러 와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이행시도 소개해 봤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써주신 모든 분들의 이행시를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추첨이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선정해서 장원분께 드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재밌는 것도 있고 막 되게 감동적인 것도 있고 뭐 때로는 또 이제 울림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겁니다. 어딨나요? 여깄다. 자, 금성현님의 이행시예요. 자, 설명할 수 없는 이 추위는 너와 날 더 가까이 만들었다라고 써주신 금성현님의 이행시가 네, 오늘 설특집의 장원으로 뽑히셨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성현님. 네, 이 성현님께는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고요. 이제 커피 드시면서 따뜻하게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너무 좋은 이행시 보내주신 성현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 설날 뭔가 재밌게 맞이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설날이라는 또 이제 심플한 단어 두 글자로 이렇게 또 다양하게 또 만들어주셨는지 정말 감탄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네, 이 설날 특집으로 이제 설날이란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것저것 이제 소식을 듣다 보니까요. 뭐 설 특수라는 게 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 맞이해가지고 여러 막 되게 대목을 챙기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뭐 시장도 있고 그러는데 생각보다도 최근에는 이 설도 인터넷으로 준비하는 집들이 늘어나서 이 재래시장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약간 설 대목은 옛날 말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설 되니까 이제 막 택배 물량이 엄청 폭주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 기사님들 과연 설 연휴는 제대로 쉬실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이 설날이라는 게 뭔가 되게 풍성한 만큼 또 더더욱더 약간 주변인들의 그런 건강과 행복을 또 기원하기에 딱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말에도 더 따뜻해질 것 같다고 하던데 아마 설날 당일에도 따뜻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날씨도 따뜻한 그런 설날 또 더욱이나 이제 엄청난 무시무시한 한파가 지난 이후라서 더더욱더 소중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따뜻하고 또 풍성한 설날 또 주변인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정겹게 그런 보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의 그 옛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이웃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뭐 집집이 다 인사를 나누고 그랬던 모습이 떠오르시죠? 네, 그런 것처럼 설날은 무엇보다도 이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좀 정겹게 지내는 날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설날에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정겨움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설날에 그 하지만 그 또 설날에 이제 또 설세로 못 내려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실은. 근데 이제 설날 되면은 가게들이 거의 문을 다 닫더라고요. 다 닫고 막 뭐지? 그 상시 항상 그 영업하는 그런 가게들도 막 닫는 경우가 많으니까 장 보실 것은 미리미리 장 보시고, 실은 설날 하면은 막 전 하나만 해도 떡국 하나만 해도 실은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시지 못하더라도 부디 이제 맛있는 거 드시면서 풍성하시길 바라고요. 뭐 각종 기다리고 있는 설 특선 영화들, 뭐 예능들 등등과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특집으로 진행했던 오머듯, 이제 다양한 이행시도 함께 했고요. 또 설날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지구가 태양을 네 번 들으면서, 네, 이번 특집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실천이란 자기와 타인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에게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닫혀진 나로부터 열려진 나로의 비약일 수 있다. 삶은 대결이 아니라 포용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혼잣말, 법정스님 산방 한담 중에서. 네, 겨울왕국 OST 중 하나죠. 박지윤, 윤승욱이 부른 사랑은 열린 문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모드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오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촌 플레이버스 오늘 모드지 사연함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today-listen으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달콤 쌉싸름한 발렌타인데이의 기억이고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서울 날씨 알려드릴게요. 내일은요, 최저기온 영하 7도, 최고기온 영상 1도라고 하고요. 이 기온이 조금씩 계속 올라서 설 연휴 때는 내내 또 맑고 따뜻한 날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네, 오랜만이어서 또 덩실덩실 이렇게 왔던 오늘 오듯지였어요. 네, 2주 동안 쉬었더니 더더욱더 반갑고, 피디님도 막 너무 오래 안 봤더니 이상하고 막 그랬는데, 네, 오늘 방송도 즐겁게 잘 끝난 것 같고요. 네, 정말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자, 설날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설날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 물론 이 설날 되면 참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실은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으세요. 막 오늘 이번에 가면 또 친척들한테 무슨 말을 듣나, 아이고 또 요리할 생각하니까 또 막 너무 허리가 아프고, 뭐 또 운전할 생각하니 또 막막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모처럼 좀 긴 연휴잖아요.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셔도 하루쯤은 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쉬어주는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라도 이제 근교에 소풍이라도 잠깐 가던가 그래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날씨가 엄청 따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디 좀 쉬어가는 그런 기점이었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한 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그런 새해잖아요. 설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따뜻한 꿀 휴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부디 설날 때 또 좋은 기억 많이 만드시고 또 잘 휴식하셔서 또 그 다음에 또 힘차게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6년 2월 5일 오늘 모드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동방신기의 내일은 오니까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 거고요. 자, 2월 12일 오후 2시에는 초콜릿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듬뿍듬뿍 많이 받으세요. Amen. 뭐 듣지? 지금까지 연출의 류정의 진행의 최다희였습니다.